수고하셨어요. 다들 힘든 시즌이죠. 중간고사의 시즌. 여러분 화이팅! 짜요. 짜요. 네. 여기는 지금 엄청난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젠가? 그 고속도로가 안 뚫려. 진짜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스모그 때문에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서 너무 천천히 가니까 굉장히 막혔답니다. 난데없는 그런 춘절 같은 느낌의 아 장난 아니었대. 와. 그래서 오늘도 잘 안 보이고 목도 좀 칼칼한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저는 좀 밖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이 좀 사실 아프네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너무 북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목이 뭐가 칼칼하지? 그게 사실 뭐지? 이거는 최고치가 아니거든. 어, 이건 아직 난 700까지 봤다니까 저번에. 진짜? 700, 그 공기 오염지수가 700이 되면 보통 한국에서 500 아니야? 500 아니었어? 700, 700. 그때 한 2시간 만에 인공비 내렸잖아요, 바로. 아, 진짜? 응. 인공비가 생태계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내리면 진짜 사람이 다 죽어요. 왜냐면 근데 보통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있다 이렇게 예보에 나오려면 뭐 많아봤자는 40? 아... 70? 여기서는 아주 맑은 공기라고 그쵸,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나들이 가야 돼. 날씨 너무 좋다 얘. 맞아. 막 이런 느낌인데 공기도 좋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700이 700을 찍었던 날이 혹시 작년 겨울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좀 오래전인데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럼 모르겠다. 뭐 늘 그렇죠. 뭐 북경이 뭐. 하여튼 북경에서 일하거나 유학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항상 잘 하고 다니세요. 하시나요? 난 절대 안 하는데. 왜? 귀찮아. 안 돼. 그러다가 빨리 죽어. 왜 해? 아 어차피 안 해도 빨리 죽을 사람 빨리 죽고.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진짜로 그 뭐지? 약간 호흡기 쪽에 살짝 문제 생겨서 병원 간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렇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다들 잘 하고 다니시고요. 네. 율진 님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네. 하고 좀 다니세요. 성의 없는 대답.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장담한다. 글로 먹었다. 모르겠고 내 패 미안. 오늘 주제는 뭐였더라? 아! 영화 주제곡 특집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죠, 우리에게. 드디어. 맞아요. 아 기다리고 오 기다리던. 물론 저의 친구가 보낸 제가 저번에 말한 제일 친한 저의 친구가 네. 카톡을 갑자기 보냈어요. 계속 노래를 보내도 안 틀어주잖아요. 아, 왜냐면 이 친구가 평소에 맨날 이 노래 괜찮아, 이 노래 좋아 막 이랬는데 제가 응 들어볼게 이러고 제 취향이 딱히 아니어서 그 넘겼거든요. 아... 계속 읽어볼게요. 메일로 보내면 틀어주나요? 제가 어제 나의 소녀시대를 감명 깊게 보고 시 타오유에게 빠져버렸죠요. 그랬죠요. 그래서 이번엔 내 노래가 나오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어려운 미션 하나를 던집니다. 1시간 56분 55초경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맞춰보세요. 뭐죠? 퀴즈쇼인가요? 맞춰보세요. 뭐 어렵다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힌트 드릴게요. 막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역시 제 친구예요. 그쵸. 아 정말. 그래서 저는 아 얘가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이러지? 하고 봤어요. 오늘 율진님 방에 와서. 맞아 맞아. 근데 둘 다 아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딱 지난주에 꽂혀가지고 아 이 노래는 소개해야겠다 했는데 딱 그 노래가 그 친구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딱 그 노래더라고요. 맞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같이 이건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 딱 좋네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딱 듣고 우리 둘 다 막 이러면서 아 이 노래 막 어쩐지 엄청 많이 들렸어. 그 나의 소녀시대 주제곡이라고 했죠? 네. 네. 왕대륙 씨가 나와서 또 한참 한국에서 유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저도 안 봤어요. 네. 저희 뭐 그래요. 왠지 느낌에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가?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대륙 영화인가요? 아니면 대만 영화인가요? 대만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나의 소녀시대가요? 네. 아 그래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 뭐 아닌 거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무책임해 우리. 일단 뭐 노래를 들어보고 우리는 그동안 찾아보고 올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샤오싱윈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작은 행운. 먼저 저희가 이번 좀 특별하게 노래를 똑같은 노래 두 번 틀어드릴 건데요. 하나는 여자분이 부른 거고 하나는 남자분이 부른 거거든요. 네. 영화에 수록된 노래를 부르신 여자분의 성함은 田馥甄이고요. 남자 가수분의 성함은 简弘毅라고 합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굳이 두 곡을 다 들려줘야 한다는 율진님의 의견에 따라. 만약에 리퀘스트를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남자 노래가 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으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난 이 노래 꼭 틀어야겠거든. 왜냐면 남자께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둘 다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5시간 들었다니까. 5시간 동안 솔직히 저도 원곡보다 남자분이 부른 게 더 좋아요. 목소리도 저 좀 더 제 취향이고. 맞아 맞아. 저 혹시 듣다가 아 나 한 곡 들으면 됐어 싶으시면 근데, 넘기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 아 뭐지 언니도 뭐요? 말했었고 제가 아는 분도 딱 이 노래 듣더니 아 이거 바로 내 취향 알겠다고. 저번에 그 남자 가수 또 이름 까먹었다. 누구죠? 아 리롱하오. 네 리롱하오. 네.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일단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张开了双翼，遇见你的注定。 见雨滴落在青青草地，我听见远方下课钟声响起，可是我没有听见你的声音，认真呼唤我姓名。爱上你的时候还不懂感情，离别了才觉得刻骨铭心，为什么没有发现遇见了你是生命最好的事情？也许当时忙着微笑和哭泣，忙着追逐天空中的流星，人理所当然的忘记是谁风里雨里一直默默守护在原地。原来你是我最想留住的幸运，原来我们和爱情曾经靠得那么近，那为我对抗世界的决定，那陪我淋的雨，一幕幕都是你一尘不染的真心。与你相遇好幸运，可我已失去为你泪流满面的权利，但愿在我看不到的天际，你张开了双翼，遇见你的注定，他会有多幸运。青春是段跌跌撞撞的旅行，拥有着后知后觉的美丽，来不及感谢是你给我勇气，让我能做回我自己。也许当时忙着微笑和哭泣，忙着追逐天空中的流星，人理所当然的忘记是谁风里雨里一直默默守护在原地。原来你是我最想留住的幸运，原来我们和爱情曾经靠得那么近，那为我对抗世界的决定，那陪我淋的雨，一幕幕都是你一尘不染的真心。与你相遇好幸运，可我已失去为你泪流满面的权利，但愿在我看不到的天际，你张开了双翼，遇见你的注定。 가사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제가요. 네, 자연스럽게 떠넘기시네요. 네, 빗방울이 푸른 잔디에 떨어진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부터 학교 종소리도 들리는데 열심히 내 이름을 외치는 당신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네요. 당신을 사랑할 때는 감정을 잘 몰랐었고 이별하고 나서야 그제서 뼛속 깊이 마음 깊이 새겨졌네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중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왜 그땐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는 웃고 우느라 바빠서 하늘에 있는 유성을 쫓느라 바빠서 몰랐나 봐요. 알고 보니 당신은 내가 가장 남기고 싶은 행운이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나 가까웠었죠. 내가 볼 수 없는 하늘에서 날개를 펼치고 당신의 운명을 만나길 바라요. 그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의 운명을 만나길 바란다네. 결국 헤어졌는데 후회하는 거죠. 약간 좀 이런 거 싫다고 나는. 있을 때 잘하라고. 내 말이. 그래,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노래는 좋은데 가사는 내 취향이 아니네. 그러게. 아, 근데 난 이 부분은 공감돼요. 당시에는 웃고 우느라 바빠서 하늘에 있는 유성을 쫓느라 바빠서 몰랐나 봐요. 사실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함을 곁에 있을 때 깨닫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들 뭐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는 하는 건데 제가 번역을 하다가 내가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이 부분 보다가 아, 설마 죽었나? 했는데 언니가 왜 죽이냐고 멀쩡한 죽진 않았을 거야. 아니 죽었? 왜 볼 수 없는데? 근데 뭐, 모르는 게 우리가 영화를 안 봐서 혹시 죽을 수도 있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궁금한 부분이고요. 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아 근데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웃겨요? 아니 죽다니. 그럴 수도 있지. 슬픈 영화면 가능하네. 네. 율진님의 웃음을 잠깐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심해서 너무 걷잡을 수가 없었어. 끊임없이 웃어대서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미안 여러분 미안. 나 거의 한 방송에 미안하다는 말만 한 10번씩 하는 것 같은 거 알아요? 어, 고만 미안하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가 뭐죠? 미안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스미마셍. 네, 일본어 강의 감사하고요. 네, 일본어, 아, 고멘나사이가 스미마셍보다 좀 더 정도가 높은 아, 미안함을 표현하는. 뜨부치.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중국어에서는 뿌하오이스랑 뜨부치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뿌하오이스는 가벼운 실례하겠습니다. 미안함. 죄송합니다. 아니, 뭐 미안합니다 이 정도면 뜨부치가 죄송합니다 이 정도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일본어에서도 스미마셍 하면 그냥 아 미안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일본인들은 스미마셍을 숨 쉴 때 한 번씩 하는 느낌으로. 그러면 스미마셍이 고 뭐더라? 응?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보다 더 아니죠. 고멘나사이가 더 심각한 거죠.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또 있어? 모시와케 아리마셍 이라고 너무 긴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런 느낌이야 진짜. 모시와케 아리마셍. 아 정말 이거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아~ 말. 이해했어.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 각국의 죄송한 표현에 대해서. 영어는 쏘리밖에 없나요? 왜 나한테 물으세요? 뭐 영어도 많이 있겠죠. 그냥 저희가 잘 모를 뿐. 그런가요? 그냥 그분들은 감정을 담아서 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온 얼굴과 목소리에 힘껏 감정을 담아서 말하지 않을까?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 네?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다음 노래도 율진님의 노래입니다. 아이칭 조아니. 네. 사랑 전이. 전이슌의 노래고요. 네. 이 노래는 되게 그런 사랑이 지나가고 부른 노래도 아니고 약간 인생의 인생과 사랑과 무엇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아 일단 한번 가사를 들으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수없이 많은 쇼윈도 앞을 지나치고 수없이 많은 여관을 묻고 나서야 이별이 그렇게 원망스럽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잠깐만 너무 올드한데. 왜? 수없이 많은 여관? 아니야 직역을 해서 너무... 아니 그러면 모텔에 묵을 것이 아니고 뭐 호텔에 묵을 그래, 것이야. 호텔로 합시다. 수없이 많은 호텔에 묵고 나서야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게 호텔이? 그거지. 아니, 여관은 너무 올드해. 아 뭐 여인숙 아니면 그거 아닌가요? 아무튼 몇 개의 더블베드를 유랑하고 종교를 몇 번 바꾸고 나서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서 반지를 교환하게 되었죠. 감정은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잘 남겨두어서 매일매일을 잊지 못하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이 눈가를 적시고서야 아픔이 사랑이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의 온기를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전해주어요. 지난번에 저지른 잘못을 잘 반성하여야만 용감히 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용감히 사랑을 대하고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절부절해보고 서야 사랑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끝일까요? 끝이네요. 아, 이 부분 너무 힘들었어요. 그 뭐가 또 웃겼어요? 도대체? 좀 알자, 나도. 어디가 웃기다는 거지? 안 웃긴데 그냥 웃고 있어. 큰일 났네. 병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너무 너무 좀 이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픔은 사랑에 남긴 유산이다. 맞아요. 그것도 표현이 너무 좋고 저는 이 부분도 몇 개 더블 베드를 유랑하고 종교를 몇 번 바꾸고 나서 이게 상대를 몇 번씩 바꿨다는 거죠. 몇 개 더블 베드니까. 이 사람이랑은 이 침대에서 잤었고 저 사람이랑은 저 침대에서 잤었고 이러고 뭐 얘는 기독교 믿었고 얘는 불교 믿었고 뭐 얘는 이슬람교였고 뭐 이러면서 몇 번 이렇게 바꾸고 나서야 정말 주저하지 않고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마지막 그런 바로 사랑이다! 너. 그래 바로 너야! 해가지고 반지를 망설임 없이 교환하게 되었다. 이 말도 되게 좋았고요. 되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사랑도 많이 해보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그런 사람이 쓸쓸하지는 않게 그냥 덤덤하게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거, 느껴왔던 거, 아 사랑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아니면 이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백하듯이 풀어낸 노래인 것 같아서 굉장히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래 좀 리롱하와 느낌이 이 부분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가. 네, 맞아. 멜로디도 꽤 좋아요. 들어볼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칭쇼의 전희순. 네. 多少橱窗住过多少旅馆才会觉得分离也并不冤枉，感情是用来浏览还是用来珍藏，好让日子天天都过得难忘，熬过了多久患难湿了多长眼眶才能知道伤感是爱的遗产，流浪几张双人床换几次信仰才让戒指义无反顾的交换，把一个人的温暖转移到另一个的胸膛，让上次犯的错反省出梦想，每个人都是这样享受过提心吊胆才拒绝做爱情带罪的羔羊，回忆是抓不到的月光握紧就变黑暗，等虚假的背影消失于晴朗，阳光在身上流转等所有业障被原谅，爱情不停站想开往地老天荒需要多勇敢，烛光照亮了晚餐找不出个答案，恋爱不是温馨的请客吃饭，床单上铺满花瓣拥抱让它成长，太拥挤就开到了别的土壤，感情需要人接班接近换来期望，期望带来失望的恶性循环，短暂的总是浪漫漫长终会不满，烧完美好青春换一个老伴，把一个人的温暖转移到另一个的胸膛，让上次犯的错反省出梦想，每个人都是这样享受过提心吊胆才拒绝做爱情带罪的羔羊，回忆是抓不到的月光握紧就变黑暗，等虚假的背影消失于晴朗，阳光在身上流转等所有业障被原谅，爱情不停站想开往地老天荒需要多勇敢，把一个人的温暖转移到另一个的胸膛，让上次犯 出梦想，每个人都是这样，享受过提心吊胆，才拒绝做爱情带罪的羔羊。回忆是抓不到的月光，握紧就变黑暗，等虚假的背影消失于晴朗，阳光在身上流转，等所有业障被原谅。爱情不停站，想开往地老天荒，需要多勇敢。你不要失望，当机会尝试为了最美的平凡。 네, 노래 듣고 왔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 아, 진짜요? 네. 되게 뭐지? 담백한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 좋다니까 너무 좋아. 아, 아무튼 아 근데 아까 전에 가사를 너무 웃느라고 너무 좀 잘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 같아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충 설명. 그쵸. 아,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점을 감상을 이야기해보고자. 아무튼 네. 저도 많이 생각한 게 감정은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잘 남겨두어서 매일매일 잊지 못하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이걸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감정 중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이 더 많이 오래 기억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이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을 느꼈던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잘 기억했다가 다시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게 자기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됐고 저는 뭔가 자잘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은 빨리빨리 흘려보내고 아니면 저한테 엄청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나쁜 일은 되도록이면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이러자는 주의인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계속 본인이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냥 안 좋은 거 잊어버리자 하게 되면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은 또 반복되면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진짜 홍신님 말대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되 기억할 건 기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너무 잘 잊어버려서 탈이에요. 아. 저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도 맛있는 집만 기억하고 맛없는 집은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 진짜요? 기억을 못해 대해서. 난 맛없는 집은 굉장히 잘 기억해요. 아, 절대 진짜? 다시 가지 않아. 그럼요. 맛없었던 음식 이런 거. 너무 강렬한 기억이지. 저는 뭐 반대인가 봅니다. 저는. 네. 아무튼 아 이것도. 한 사람의 온기를 다른 사람 가슴으로 전해줘요. 이 말도. 가슴으로? 어. 네. 되게. 방금 너무 발음이 굴러갔어. 아. 가슴으로. 아니, 그러니까 안아주면 그렇게 온기를 전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줄 때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될 때 그렇게 연애를 할 때 지난번에 저지른 잘못을 잘 반성하고 그래야만 용감히 사랑을 대하고 꿈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진짜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되게 항상 잘못 잘 반성해야 되고 너무 막 빈말로 막 맨날 미안하다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입만 살았다고 하죠. 그 약간 뭐라 해야지?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여자들이 좀 잘 투덜거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되게 찡찡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그 뭐지? 메시지 했던 걸 봤는데 진짜 너무 찡찡거려. 뭐 어떻게 찡찡거리셨나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 뭐 정말 네. 별거 아닌데 그걸 다 달래주고 있더라고요. 난 못 느꼈는데 남자친구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그쵸. 근데 난 못 느꼈어요. 아무튼 뭐 어떤 스타일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그냥 뭐 제가 사진을 보냈어요. 네. 남자친구는 표현을 했어. 근데 표현을 하다가 누가 왔다? 남자친구 앞에?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그 사람 얘기를 넘어간 거야, 대화 주제가.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근데 왜 사진에 대한 얘기가 없어? 파고드는 거죠? 왜 안 기뻐해? 들어야겠어. 막 이러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 반성을 많이 했죠. 그렇구나. 진짜 엄청 찡찡거리는구나 하면서. 맞아.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많이 뒤돌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게 되잖아요. 자기 맞아. 행동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보통. 맞아.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맞아. 익숙해지면. 그걸 자세히 안 보면 본인은 본인이 그런 걸 모른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모두 스스로를 잘 돌아봅시다. 돌아보지 않으면 안절부절 해보고서야 이제 사랑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안절부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막 그냥 안락함? 편안함?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라 하지? 어떻게 보면 권태로운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자연스럽고. 근데 세상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떠나갈 것 같고 헤어질 것 같고 막 얘가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아 얘가 못 버틸 것 같아 이 생각이 들 때 안절부절 하고 나서야 이제 뭘 한다는 거죠? 사랑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새로운 사람한테? 지금 가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일지 아니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는 안절부절하기 전에 알아서 잘 고치도록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그렇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노래를 소개할 차례이네요. 네, 제가 준비한 노래인데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那年我们一起追的女孩의 OST입니다. 追过的女孩 아닌가요? 追过인가? 제가 아까 찾았을 때는 꼬가 없었는데. 아, 어디서 찾으셨죠? 바이두? 아, 그럼 뭐 맞겠죠, 바이두면. 追过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무슨 상관이야. 꼬가 약간 과거 조사라서. 네. 예를 들어서 좋아했던 인데 꾸어가 들어가면 좋아했었던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뭐 짚고 넘어가 봤어요. 아, 다 지금 찾아봤는데 진짜 이름은 조이네요. 그냥 조이. 아, 그렇구나. 네, 사람들이 막 써 그냥 꾸어를. 사람들이 그냥 막 써요. 하여튼 그 영화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노래의 영화 오해 아 이 노래란다 이 영화의 네. OST예요. 제목은 나시에년 그 날들. 그 시절. 그 시절. 그렇죠. 그리고 부른 가수는 원곡 가수가 아니고 장리인입니다. 장리인이라고 SM 소속이었고. 뭐 혹시 옛날에 솔로였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시아준수랑 맞아. 같이 타임리스트.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난 Y? 기억나요. Y랑 타임리스랑 둘이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싱글곡으로. 맞아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중국 그럼, 사람입니다. 네, 이분은. 가창력이 엄청나세요. 네. 진짜 잘 불러요.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回到最初的起点记忆中你青涩的脸我们终于来到了这一天桌垫下的老照片无数回忆连接今天男孩要赴女孩最后的约又回到最初的起点 呆呆地站在镜子前端着系上红色领带的结将头发梳成大人模样穿上一身帅气西装等会儿见你一定比想象 最初的起点，呆呆地站在镜子前，笨拙系上红色领带的结，将头发梳成大人模样，穿上一身帅气西装，等会儿见你一定比想象美。好想再回到那些年的时光，回到教室座位前后， 너무 잘 부른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음색이 너무 진짜 장린 언니 짱이에요. 와, 근데 역시 그때 중국인 많이 뽑지도 않은 시절에 이렇게 혼자 발탁돼서 활동하고 이랬을 정도인데 클라스가 장난 아니네요. 노래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맞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싶은 그런 그쵸, 가수예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좀 많이 활동해 주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시죠? 잘 중국에서는 노래를 가끔 부르시는 것 같은데 막 활발히 하지는 아직도 않은 아직도 SM인가? 그럴걸요? 아 네. 그렇군요. 많이 아무튼. 불러주세요 언니. 이렇게 중국어로 말해야 되는 거 아 한국어로도 알아듣겠다. 네. 아, 네. 어차피 우리 방송 안 들어. 아이씨 슬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왔고요. 마지막 노래 어? 그... 왜 가사 안 알려줘요? 아 맞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죄송합니다. 네. 네 빨리 읽어주세요. 네. 다시 돌아온 처음 그 시작점, 내 기억 속에 풋풋했던 너의 얼굴, 우리는 마침내 이 날을 맞이하네. 책상 밑에 있던 오래된 사진들,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고 있어. 멍하니 거울 앞에 서서 붉은색 넥타이를 서투르게 묶고 어른처럼 머리도 빗어 멋진 양복도 입었어. 조금 뒤에 만날 너는 아마 내 상상보다도 더 아름답겠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교실에 돌아가서 다시 네 앞에 앉아서 너의 그 정겨운 잔소리들을 들을 거야. 칠판 위에 쓰여졌던 그 수학 공식들을 너는 미련 없이 풀어낼 수 있겠니? 이게 중국어로는 你舍得解开吗? 이렇게 되어 있는데 舍得가 기꺼이, 미련 없이 이런 얘기예요. 舍得보다 舍不得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네, 舍不得 뭐 만약에 어떤 친구가 근데 똑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이죠. 다르죠. 舍不得는 舍不得는 막 아쉬워하다. 막 보낼 수 없다. 막 이런 느낌. 이건 미련 없이. 만약에 여기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근데 舍不得离开. 그치. 그리고 막 뭐지? 같이 잘 지내던 친구가 아직 떠나기가 남아있는데 너무 아쉬워. 나는 이제 느낌? 한국에 가야 돼. 그러면 我舍不得你 이런 식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어서 하면 뭐 그 시절에 놓쳤던 큰 비, 그 시절에 놓쳤던 사랑. 마지막에서야 깨달았어. 이 세상 하나하나가 전부 너였다는 걸. 아, 네.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 그 전부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 그랬죠.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의외인가요? 그냥 솔직히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뭐랄까 흔한 경험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영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영화가 되게 뭐랄까 되게 풋풋하고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였잖아요. 맞아. 한때 엄청 막 가진동이랑 그 여기 여자분 누구시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되게 깨끗하고 청순하게 생기신. 그래서 막 그분 둘이 나오셔가지고 다른 캐릭터들도 다 너무 개성 있고. 맞아. 영화 자체가 되게 풋풋한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 가사 보면은 막 옛날에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만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죠. 어른처럼 머리 빗고 양복 결혼식 날 조금 뒤에 결혼식이라고요? 결혼식 날 만나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이 결혼을 하나요? 네. 세상에. 까먹었구나. 내용.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 까먹었죠. 결혼식 날에 얘가 이제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사과를 한 입 아삭하고 깨물면서 갑니다. 왜 물죠? 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끝났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고 아니죠, 아니죠. 결혼식 날 가서 다 같이 동생들이랑 같이 뭐 술 먹고 그러지 않나요? 연회에서 피로연회에서.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약간 좀 영화 내용상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여자의 남자? 그러니까 그 여자애의 신랑이 될 사람한테 뽀뽀를 해요. 맞아 맞아 나 기억나. 맞아. 그래서 미친 거 아닌가 이랬죠.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어. 걔네 둘이 어떤 이론? 무슨 법칙인가 무슨 이론인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이론에 그거를 적용시키면은 그 남자랑 그 내가 뽀뽀를 하면 그 여자 뽀뽀를 한 것과 똑같은 게 된다. 효과가 난다는. 야 그런가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뭔 엥 소리야.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솔직히 잘 이해는 못했는데 뭐 대충 그런 얘기였어요. 아 결국은 그 여자한테 뽀뽀를 하고 싶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애가 결혼식장에서 정말 놀랐네요. 입을 가리고 놀라는 모습이. 다들 막 놀라면서 막 떼어내려고 난리치지 않나요? 나 그 장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게 약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중국식 유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노래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네 번째 노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도 영화 OST인데요. 당연하죠. 오늘 OST 특집이니까요. 네, 설명충인가 봐. 설명충인가 봐, 진짜. 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전 엑소 멤버 크리스. 그쵸. 네. 크리스라고 하면 아실 거고 아마 우이판이라고 하면 좀 낯서실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스타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지금 이분이랑 루한이랑 둘이 중국에서 진짜 엄청 돈 많이 쓸어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길만 가도 KFC 광고도 루한이 하고 있고 뭐 크리스도 여기저기 막 전광판 5개 광고판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그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얼마나 솔직히 저는 막 아이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크리스가 누구야? 막 이랬는데 그냥 중국에 있다 보면은 우이판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쵸. 아 되게 유명한가 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와 진짜 인기 많구나 싶었어요. 뭐 아무튼 저희는 이 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만 얘기하는 걸로. 노래가 좋아요. 노래는 정말 좋아요. 네, 노래 제목이 시간 주유. 그쵸. 뜻이 뭔가요? 이게 직역하면은 시간을 끓여서 비가 돼? 시간이 비를 끓인다? 시간이 비를 증발시킨다. 그쵸. 여기 가사에 보면은 눈물은 세월에 의해 증발한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도 없어지듯이 눈물도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넘실대던 구름은 여름이 되고 눈물은 세월에 의해서 증발해버려. 이 길 위에 있는 너와 나 그리고 그녀. 누가 길을 잃은 걸까?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시간과 적이 되더라도 모든 세계가 내게 등을 돌려도 바람 불어 눈은 꽃이 되고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버렸네. 애당초 언제나 함께하자던 그 말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네, 이렇게. 와, 엄청나게 가사가 시적이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바람 부니 눈은 꽃이 되고. 와. 근데 이게 영화를 보시면 네.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노래가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샤오시다이라는 그 유명한 그 영화. 네, 제가 정말 잘 봤던 네. 영화인데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청춘 시리즈가 총 4개인가? 그쵸? 그쵸, 엄청 많아요. 네,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초반에는 소시대라고 하죠. 네. 초반에는 좀 청춘물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서 뭐 얘네들이 어떻게 우정을 다져나가고 뭐 사랑을 만나고 뭐 갈등을 겪고 뭐 이런 것들. 주인공이 엄청 많지 않나요? 거의 네. 한 20명 정도, 아니 20명은 오바고 한 10몇 명 된 것 같아. 맞아, 중요 인물이 한 10명은 돼요. 여자 주인공만 1, 2, 그쵸. 3, 4. 조연이 아니라 전부 주연인 거죠. 에. 맞아요. 여자 주연만 4명입니다. 굉장하군요. 역시 대륙. 네. 근데 재밌어요. 이게 원래 소설이래요. 아. 그래서 근데 소설의 결말이 좀 쉣이어서 영화의 결말도 좀 쉣인데 제가 굳이 말은 안 할게요. 스포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각자 보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가사 설명은 이 정도 된 것 같고 감상을 하고 오죠. 네, 제목은 시간 주유. 我们说好不分离，要一 只一直在一起，就算与时间为敌，就算与全世界背离，吹凉雪花，吹白我们的头发，当初说一起闯天下，你们还记得吗？那一年盛夏，许的无限大，我们手拉手也成舟，划过悲伤河流，你曾说过不分离，要一直一直在一起，现在我想问问你，是否只是童言无忌，天真岁月不忍欺，青春荒唐我不负你，大雪求你别抹去我们在一起的痕迹，大雪也无法抹去我们给彼此的印记，今夕何夕，青草离离，明月也送君千里，等来年秋风起。 네, 이렇게 마지막 곡을 듣고 왔고요. 네, 그랬네요. 좀 가사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뭐,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 말이 되게 영화 주인공들이 학창시절부터 되게 똘똘 뭉쳐지는 여자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아있자, 이랬다가 싸우거든요 나중에 영화에서. 그래요, 다 그렇게 돼요. 뭐든 영원한 건 없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우리 오늘 이런 스모그도 언젠간 사라지고 빨리 좋은 하루 빨리 조속히 좋은 날씨가 오길 바라면서, 네, 이분들도 네 힘쓰면, 그러게요. 아무튼 영원한 건 없지만 항상 자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순간과 지금 현재 시간을 열심히 살도록 하면서, 네, 그런 것의 가치를 느끼면서, 네, 네, 살아보도록 하면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린지. 율지의 인생론. 아, 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자꾸 헛소리 하는 것 같아. 스모그에 취해서. 어, 자꾸 막 무슨 교훈적으로 끝내려고 막 이런 거 싫어. 아, 괜찮았어요. 싫어, 나 철없고 싶어. 네, 뭐 그러면은 노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바이바이. 너무 급작스러운 전개 아닌가요? 아니야, 잘 있어요. 안녕, 안녕.